시원하게 부는 바람 따라 자유롭게 달려가는 거야. 너 어디든 괜찮아. 내 두 발이 닿는 곳을 따라 새로워진 길이 열릴 거야. 내 마음 하나 믿고 가. No, no. 어둠을 뚫고서 미리 내 미친 따라 fly. 가까워질수록 커져가는 목소리. 더 높은 곳으로 나. Stay plunder 오늘 밤에 지거나 말.